너를 향해 기운 우산이 이렇게 때마침 잠자가서 자인가 이런 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야 어깨가 닿은 이 순간 어디서든 날들 찾아 말하면서도 내 걸음은 자꾸만 하염없이 느려져 oh, I can't stop this feeling 너의 손소리도 들려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대로 투명해진 채 시간이 멈췄으면 해 빛은 질색인데 오늘 좀 좋아지려 해 아니 아직 그칠 생각은 말고 왼쪽 어깬 흠뻑 적셔놔도 돼 빗속에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yeah 둘만의 섬을 만들어 Ooh, 이렇게 love this love this love this rain 떨어지는 빗속에 오늘따라 더 익숙한 거리도 헤매고 싶어 나 저번 그 예쁜 카페가 어디더라 잘 기억나지 않아 너의 눈에 내가 비쳐 이렇게 가까우니까 날 보면 웃음 지을 때 oh, yeah. 심장이 멎을 것 같아 My focus clear as day 2020 warm and cozy covering us from all the crazy rain don't stop be 내려와 둘이서 1인용 umbrella all day 내 하루는 so bright 떠올라 넘치지 않는 나 뚱뚱뚱 raindrop hop up my fur raincoat 흠뻑 저절이 as part wind hot flexing 만들었네 어느새 여기 내 안에 네가 겹쳐와 내 맘속에 너는 자촉촉한 빛처럼 스며들어와 빛은 질색인데 오늘 좀 좋아지려 해 Go ahead, baby. 아니 아직 그칠 생각은